잊어야만 합니다. 손끝에 번지는 그대가 아파 눈물이 또 흐릅니다. 기억 정말 지독합니다. 끝이 달아버릴 만큼 아파 난 정말 어떡하나요. 잊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. 지울 수 없는 사람일까요. 거쳐 나는